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함경북도 북북 건물 피해 복구 좋은 뒤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는 지금 보건부문 일꾼들도 피해 지역들에서 위생방역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. 보건소에서는 현재 일꾼들을 파견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풀어주는 한편 의료봉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들을 하루빨리 수송할 수 있는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. 이미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방약들과 주사기들이 현지에 도착하고 더 많은 의약품들을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광범위 전개되고 있습니다. 피해 지역들에서 위생방역 사업과 관련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고 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소독약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이 진행됐습니다.